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 하는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7학년도 2학기 방송기조를 청춘 그 찬란함 속 여기는 VU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춘 그 찬란함 속 여기는 VUH. 교내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는 VUH 뉴스,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행복기숙사 앞 주차장에 집안 침화가 일어났습니다.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및 정정이 진행됩니다. 2017학년도 2학기 복학생 교내장학금 신청이 실시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창의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교사학습 지원센터에서 언어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행복기숙사 앞 주차장에 집안 침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차장과 옆 하단에서 땅이 꺼지고 균열이 보이는 등 집안 침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우들은 방학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균열들을 보며 SNS를 통해 불안감을 표출했습니다. 뒤늦게 학교 시설팀에서 보수 작업을 했으나 집안 침화의 정확한 원인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행복기숙사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던 만큼 학교 측에서는 신속한 원인 발표와 함께 학우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개강 후 수강신청 및 정정이 진행됩니다. 개강 후 전학년 수강신청 및 정정은 9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학우분들과 이야기 나눌 분야는 바로 문학입니다. 여러분은 문학을 좋아하시나요? 평소 문학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의고사 속 지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의 인물을 맞춰보세요. 청포도, 광야, 절정. 이 단어들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오늘의 인물은 이육사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치사해. 가끔 혼자서 도란도란 나는 이 없고 나이만 무럭무럭 자라 애꿎은 사람은 더 말라갔죠. 이육사의 본명은 사실 이월록입니다. 이육사의 필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는 중에 이때의 수임번호인 264를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육사는 어려서부터 형제간 우애가 깊고 용모가 단정한 선비였으며 한 번 사귀면 생사를 같이 할 정도로 신의가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가 독립운동에 나선 것은 항일 무력 독립단체인 일렬단에 가입하면서인데 당시 군자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 때 검거되었고 2년 4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한 1929년 광주 학생운동, 1930년 대구 경문사건 등에 연루되어 40년의 생애 동안 모두 17차례 옥고를 치렀습니다. 17차례의 옥고는 그가 일제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쟁의 의지와 신념을 꺾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선혁명 군사정치학교에 입교하여 훈련과정을 이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당시 지식인들과는 다르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뜨면 더 어두운 밤, 눈을 감으면 환하게 빛나는 밤. 어느새 하늘은 설분 어둠으로 빛나고 뛰어놀던 어린 친구들. 그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시를 썼습니다. 대구 경문사건에 연루되었던 해인 1930년에 조선일보에 처음으로 시 말을 발표하고 1940년 무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포도와 절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산책하는데 어디로나 고개를 숙여야 몸을 피할 수 있는 걸까. 정원엔 그 어떤 꽃들도 자랄 수 없다는 것도 이제 품어보지 못한 마음 그늘에 두고 떠나는 는 마치 광복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사실상의 마지막 작품인 광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1년 전인 1944년 1월의 새벽, 그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중국 베이징의 감옥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하루에 몇 번을 너를 위해서 날 바꿔도 아무 생각 없이 두 눈을 마주쳤을 땐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긴 했어. 내가 너를 만나면 다른 게 안 보일까 봐, 못 보게 되면 너무 아플까 봐. 이렇게 예쁜 너를 두고 갈 순 없잖아. 다른 사람 만나게 가만둘 순 없잖아. 상상해봤니? 더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이육사의 시는 독립과 항일투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언어적 정제를 통해 상징과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정신적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런 부분이 기존의 저항시들과 다른 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시인으로 서정적이면서 웅장한 필체로 민족의 의지를 노래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피신 못하더라. 그러다 우연히 우리가 스치게 된다면 오래전 그 미소로 너를 바라봐 줄게. 상상해봤니? 더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걱정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었던. 상상해봤니? 그때 우리가 사랑했었다면 지금 이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을 텐데.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항거한 시인 이육사. 끝으로 이육사의 대표적 서정시라는 평가와 함께 고국에 대한 향수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시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두렴.